안녕하세요. 아, 정오에 만나요.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가장 상담 그중에서도 여성에 관련된 상담을 전문적으로 지금 우리 권미경 상담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와 또 우울증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자기를 좀 진단해보고 또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울증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다 했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우울증하면 사실 그냥 다들 아는 것 같은데, 또 막상 자기, 그러니까 보통 흔히 말, 아, 나 우울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증이다, 자기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는 잘 좀 꺼려한다고 할까? 네. 좀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좀 다룰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7, 8년간 노시오문센터에서 여성분들을 만나면서 사실 다양한 이슈로 오시거든요. 경험하는 어려움들도 다양하시고. 하지만 정말 자주 접하게 되는 이슈, 그리고 해를 갈수록 더 자주 오시는 이슈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을 좀 다루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봉 PD님께서 한국 여성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는 걸로 봐서, 예, 지금 더 많아졌어요. 사실. 예, 더 많아졌어요. 밀려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분들이 왜 이렇게 더 어려워하시는지, 혹시 그 문화와 관련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지난번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 문화와 한국 여성의 우울증의 관계를 제가 연구를 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일반적인 우울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다루고, 그리고 한국 여성의 우울증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럼 우울증. 네. 이건 뭘까요? 봉 PD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냥 솔직히 우울증하면 보통 제 개인적, 충분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 좀 주변에 대해서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상태? 그러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상태죠. 네. 사실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근데 심각한 경우는 저희가 그 뭐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경우를 뉴스로 많이 접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건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사실 우울증은 경미한 거에서부터 심각한 단계까지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기에 크고 작은 우울증을 경험하거든요. 네, 경험합니다. 예. 저도 경험해요. 그러세요. 때로는 이렇게 감기처럼 흔하다고 해서 정서적인 감기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때로는 우울증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만큼 자기가 겪고 지나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인식을 할 수 있으면 사실 다룰 수 있는 힘이 그 다음부터 생기거든요. 이게 우울증이다라고 내가 알면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우울증이라고 인식을 못하면 나의 기질이 원래 이렇고 내가 원래 문제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실 그게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내용을 통해서 우울증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더 알아가시게 되고,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면 뭐 GP나 카운슬링 통해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우울함의 감정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 대한 의욕의 상실이나 정신적, 육체적인 증상이 적어도 2주 이상 진행될 때, 2주 이상? 예,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슬픔이나 우울증이 사라지지 않고 그 강도가 지속된다면, 그래서 업무나 일상생활에 방해를 줄 만큼 어렵다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 치료를 받으면 훨씬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뉴질랜드는 조금 형편이 나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 도움을 구하는 퍼센트가 10%도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낮은 수치잖아요. 네. 특히 한국 분들은 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이 우울증인지 알고 오시는 경우보다 GP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은 모르지만 뭔가 몸이 계속 힘든데 GP를 만났더니 우울증인 것 같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약물 처방도 해주지만 그래서 상담하고 병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좀 경미할 때는 상담을 한번 받아봐라. 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좀 다루면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자신이 인식을 못하고 우울증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지켰는,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좀 관찰할 필요는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가 예전 같지 않게 지나치게 축 처져 있고 뭔가 의욕이 없고 잘 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다면 혹시 그 도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물어봐주고 살펴봐주면 좋겠죠. 그런데 한국 분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이나 약국을 쉽게 이용하셔도 내 마음을 돌보기 위해서 뭔가 도움을 구하는 거 참 어려워하고 창피하죠. 예, 창피하게 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건 창피한 게 아니라 되게 지혜로운 거고 오히려 용기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삶으로 또 회복하는 가능성도 더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조금 이따 종류를 살펴보겠지만 사실 우울증은 상실에 대한 건강한 방식, 반응 이런 부분일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어른뿐 아니라 어린이, 사춘기, 청소년, 중년, 그리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에게까지 그리고 남녀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정서적인 감기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감기처럼 지금 우울증을 우울증에 걸렸구나. 뭔가 도움이 치료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기 걸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저는 잡니다 그냥. 예, 자는 게 정말 도움이 되잖아요. 어떤 분은 비타민을 좀 많이 섭취하시고 신선한 과일 먹어주고 쉬고 심하면 약도 먹고 주사도 예, 먹고. 그렇죠. 그런 도움을 받는 것처럼 우울증도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본인이나 주위 사람도 이 사람한테 무슨 시리어스한 문제가 있어 이것이 아니라 아 인생의 시기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우울증을 이 사람이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연구에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4배 정도 더 많다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를 발견했는데 뭐 생물학적인 차이, 그리고 성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차이, 그리고 라이프 스트레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도 우울증 경험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 저는 어린이가 우울증을 경험을 해요. 그냥 우울증이 상실과 관련된 반응이라고 생각할 때 어린이도 어떤 실패나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겠죠?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예. 아, 그렇군요. 그렇게, 예. 그렇게 심각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작은 상실은 그냥 잠깐 슬프고 뭐 하루 며칠 그렇게 슬퍼하다 지나갈 수 있겠지만 어떤 어린이는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 큰 것일 경우에 좀 오랜 시간 지속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아이들은 학교를 옮겨도 쉽게 적응하는 반면 어떤 아이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상실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그 조사해본 결과 어린이 우울증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부모의 이혼과 별거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혼과 별거. 예, 이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후 우울증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네, 그거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우울증 경험하게 되는 건데 심한 경우는 아이를 정말 집어 던지고 싶다. 아, 그 뉴스에서 가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자녀를 낳고 나면은 그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 몸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우울증은 또 정상적인 거고 또 지나가지만 이것이 좀 심할 때는 사실 아이를 따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해. 엄마도 도움을 받고. 근데 이것이 심한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이렇게 그 믹스되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되는 책임을 두려워한다거나 아이의 성별에 대한 깊은 실망이 있다거나 아니면 부부관계가 굉장히 안정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했다거나 또 아이를 다룰 능력에 대한 자신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들을 원래 가지고 있었을 때 좀 산후 우울증도 심하게 경험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산후 우울증이 갑자기 궁금한 게 이제 아이를 뭐 원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하기 편하지만 출산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순간이 좀 짜증 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네. 자기는 좀 쉬고 싶은데가 막 물론 아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네. 근데 감정적으로 내가 그런 여유가 없을 때 짜증 나면 이게 대상이 이렇게 옮겨서 남편한테 포커스 맞춰서 결국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결국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부부관계가 안 좋아진 있다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는 그 여성분들이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연약한 상태이고 회복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아 지금 좀 예민할 수 있어라고 주위에서 좀 이해해주고 그리고 좀 더 도울 것이 있는지 물어봐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우울증으로 인한 그런 반응은 그 사람의 인격하고 좀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다. 지금 힘들어서 지금 자기가 여유가 없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저 사람 본심은 아니야라고 좀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 좀 그 시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성분들도 때로는 굉장히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은 상태에서 집에 들어왔는데 같은 말이라도 그때 여성분들이 뭔가 이렇게 짜증내거나 하면 더 힘들고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본심은 아니죠. 아 그렇죠. 내 본심은 아닌데 얘기하고 나서 본인도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었는데 내가 오늘 좀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게 가족에게까지 전해졌구나라고 인정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알 때 있으실 것 같은데 여성분들에게 특별히 그렇게 연약한 시기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옆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여성분들도 그 배려를 받으면서 아 내가 좀 심했는데도 이렇게 이해해 주려고 하네 그런 마음에 오히려 더 빨리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종류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좀 소개 좀 시켜주시면. 네. 그 종류 중에 먼저 증상을 네, 얘기하면 증상, 우울증의 증상이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자주 우울하고 무기력한 거 그리고 슬픈 마음과 텅 빈 기분. 그러니까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과거나 미래가 어둡게만 보이고 그리고 쉽게 뭔가 내 탓으로 돌리는 거. 자책이 많고 죄책감을 느끼는 거. 그리고 몸도 많이 쉽게 피로하고요. 나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료적인 진단을 받는데 괜찮다 너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나는 나쁜 병에 걸렸고 암에 걸렸다.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각하네요. 예, 네. 그리고 불면증은 굉장히 흔한 증상이고 식욕이 감퇴하죠. 삶에 대한 의욕도 없으니 그래서 몸무게도 감소하고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죠. 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셨던 분들도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게 되고 또 감정 조절이 어렵고 때로는 감정을 못 느끼기도 하고 내가 무슨 감정인지 모른다. 심한 경우는 죽음이나 자살을 생각하는 거 실제로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우울증에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인들인데 어디까지나 자가진단의 참고 자료이지 정확한 진단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진단은 의사가 내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고 좀 이것이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면 GP를 찾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울증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지원 그리고 실제적인 필요를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했었던 분도 그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왔어요. 어느 정도냐면 상담 중에 앉아있을 힘도 없어서 중간에 이렇게 잠깐 누워 계셔야 될 만큼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일어나서 얘기를 하실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몸도 약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다각적인 도움이 다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 처방전을 통해서 약물도 도움을 받으셨고 상담도 받으셨지만 주위에 굉장히 그분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힘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본인이 식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없으니까 국도 좀 끓여다 주고 가끔 와서 같이 산책도 해주고 그러면서 나도 그럴 때 있었어. 그리고 지나가면 또 이겨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막 재촉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주면서 케어해주고 남편도 지금 이 시기가 아내가 예전과 같이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인식하고 평소보다 좀 더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굉장히 잘 이겨나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이게 회복이 되긴 되는 거죠? 그럼요. 우울증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은 원인에 따라서도 좀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먼저는 그 우울증의 이유가 밖에 있다고 보는 그 외인성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어떤 관계의 문제나 충격적인 일,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경험하는 그런 우울증이 있고 그래서 그게 반응적이라고 해서 반응적인 우울증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는 내인성 우울증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울증의 원인이 안에 있다는 거죠. 밖에서 무슨 특별한 일은 없는데 어떤 뇌 안에 생화학적 혼란이나 호르몬 시스템이 야기되는 것으로 추정하는 그런 종류의 우울증도 있다고 보고요. 또 세 번째는 신경성 우울증이라고 해서 이것은 오랫동안 쌓아올린 삶의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한 반응 그리고 상실을 건전한 반응으로 풀어대지 못할 때 그것이 삶의 패턴이 되어서 좀 만성적이 된 경우 예, 그런 경우 만성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성격이 그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원래 그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오랫동안 그런 패턴을 유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원래 좀 네거티브하고 의욕이 없어. 뭐 변덕이 심하다 막 이렇게. 예.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아닐 수 있는데 이분들이 상실을 건전한 방식으로 풀어내지 못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처럼 우울증의 종류도 다양하고 원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일방적으로 진단을 내리기보다 내가 핸들링하기 어렵다 이러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치료받으시는 것이 그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지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다양한 원인이 있으니까 또 다양한 또 방법이 치료 방법이 필요하니까 네. 아무래도 전문가나 네. 도움을 받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한국 여성 우울증에 대해서 좀 생각을 네. 넘어가 봐도 될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때 케이스 스타디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곳에 있는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 여성분 중에 우울증을 경험하고 극복하신 사람의 스토리를 케이스로 다룬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그 바꾸어서 익명으로 하지만 참여하신 분들 중에 아무리 익명이어도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허락을 해주셨냐면 자기의 우울증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여성분들에게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서 나눌 때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로를 찾아서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그러는 바람 마음으로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제가 다시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한 이유는 이 첫 번째 이유와 더불어서 그 한국 커뮤니티가 이러한 여성들의 어려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들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구나 하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신 분은 한 분은 20대 후반이었고요. 한 분은 40대였고 한 분은 50대 말인가 60대 초 이러셨어요. 연령이 좀 다양해요. 다양하네요. 예, 그리고 뉴질랜드에 온 시기도 다르고 그러시지만 공통적인 이유는 뭐냐면 한국 문화와 굉장히 관련이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 문화 안에서 여성의 역할.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좀 권위적인 구조잖아요. 많이 권위적인 상황에 살고 계시죠. 남성분이지만 그 부분에 좀 동의하시나요? 아, 저는 예.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을 봐도 물론 넓으신 마음도 있어요. 근데 네. 대부분은 내 배우자나 여성에 대해서 할 때 되게 이렇게 남녀 평등 사회라고 말을 하지만 되게 권위적인 근데 권위라는 게 세워져야지 권위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세워가지고 만들고 여기가 놔두고 네. 계속 누르려고 하는 네. 좀 그런 게 예전에는 대세였으나 네. 수습을 하자면 네. 적어도 뉴질랜드에 오신 분들은 그런 마인드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말을 그쵸. 해봅니다. 저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보는데 상담을 하면서 만나는 케이스들은 아닌 경우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 문화가 좀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권위적인 구조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한국인이고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 남자가 아빠와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권위를 가지고 네. 하는 것은 건강하고 질서 있는 부분, 좋은 유익한 부분이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때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지나치거나 왜곡되어진 권위주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권위를 자기 혼자만 세우려고 하는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는 없는 그런 경우 그래서 심각한 경우에는 가정폭력이 오랫동안 방치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대화를 나눌 수가 없다 보니까 오해와 불신의 골이 가족 간에 이렇게 깊어져 가고 참고 참아서 더 이상 그 관계 문제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기까지 되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파워 앤 컨트롤의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남편과 관계에서 풀 수 없고 얘기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데 나만 일방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안에서 이제 병이 되어지는 경우, 그래서 오는 우울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문에 참여하신 분도 보면은 한 분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20, 30년 이상 경험하시면서 그것이 병이 되어져서 오신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아빠와 딸의 관계. 아빠와 딸. 예, 그것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문제였는데 그것 때문에 엄마도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아프고 그러셨는데 아빠와 딸의 관계까지 그것이 이어져서 그 20대 말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이 나라에서 보낸 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패턴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온 경우가 있었고, 또 한 분 40대인 분은 남편이 그런 분은 아닌데 본인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보고 들은 여성의 역할이 참고 무조건 애쓰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맞아요.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가족과 남만 살피고 그런 부분, 그 아이디어가 문화적으로 주는 여성의 역할이 본인으로 하여금 우울증에 이르게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들이 한 말을 이렇게 몇 개 적어왔는데 그 20대 여자분이 어떤 생각에서 지금 이런 우울증을 경험하게 됐냐라고 물으니까, 난 여자니까 항상 참아야 된다는 생각에 나 자신의 삶에서 자유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냐면 자신을 위해서는 초콜릿 하나도 사 먹지 못할 정도. 아이고. 굉장히 좋은 잡을 가지고 있고 그 이곳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자기 부모님하고 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항상 주눅 들어 있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왔냐라고 했더니 한국의 유교 문화가 남자의 파워를 강조하고 남녀 역할의 분명한 차이를 강조하니까 이런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엄마가 크리스찬이었는데 한국 문화와 더불어서 이렇게 여자가 희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크리스찬으로서도. 왜냐하면 아빠는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엄마도 그렇게 해야 돼. 아빠가 아무리 부당한 걸 얘기해도 그렇게 따라라. 엄마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엄마에게 이해를 받기보다 오히려 내가 엄마처럼 살려고 하면서 힘들었던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정말 좋으면서도 밉겠네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그 50, 60대인 그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분은 정말 몇십 년 동안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신 분인데 상담 오기까지도 정말 많이 망설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참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내가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도움을 구해도 될까? 굉장히 많이 망설였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거의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일만 생각하며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20, 30년간 남편의 어떤 과도한 그 폭력적인 그런 컨트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에, 그러니까 아이들도 모르게 혼자 울며 밤을 지새운 날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이분이 하루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게, 친정아버지 쉽지 네. 않은데 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과관이에요. 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힘들어서 전화한 딸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여자의 숙명이다. 그 얘기를 듣고는 그게 얼마나 서운했는지 그 후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했잖아요. 남자들이 좀 찌질하다니까. 그래서 그 말이 딸에게 얼마나 힘든 말이었는지 아마 이 아버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버지에게 마음을 나눈다거나 깊은 관계가 될 수 없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0대인 여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제 기분이나 상태는 무시하고 자꾸만 더 애쓰며 살려고 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한국 여자로서 자신을 돌아보며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뿐 아니라 제 주위 여자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침만 해도 가족들 다 먹이고 도시락 사서 보냈지만 저는 제 식사를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막 아이도 키우고 막 일도 하고 막 너무 바쁘니까 운전하면서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는데 처음에 상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해야 되는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빨리 이거 나와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에 그래서 왔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점점 알게 된 게 뭐냐면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무리를 했는지를 발견하면서 놀라시고 그걸 받아들이시면서 약간 삶의 그 스피드와 그 애쓰는 것을 좀 슬로우 다운하면서 이렇게 회복을 하신 그런 경우였어요. 차라리 그분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이분은 그래도 우울증 증상은 좀 그렇게 한 6개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오래 경험하신 건 아니에요. 앞에 있는 분은 10년, 20년, 30년 막 그러셨는데 이분은 그나마 조금 빨리 찾으신 경우고 그래서 회복도 다른 분에 비해서는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가끔 저도 문득 생각나는 게 왜 시간이 없다. 막 그런데 특히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물론 워킹맘도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만 일하랴 또 육아를 하는데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반대적으로 나는 일을 안 하니까 이걸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부 시선이 이 사람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가사 일도 일이거든요. 엄청난 일이죠. 그 풀타임 저는. 일이잖아요. 네, 저도 애기 1시간 보라고 할 거면 차라리 제가 한 24시간 설거지를 하겠다. 그렇죠. 그 정도니까. 30분 아이 봐달라고 해도 이제 남자분들 힘들어 하실 정도가 있는데 이 여자분들은 힘들든지 어떻든지 아무리 자고 싶어도 아이가 깨어있으면 아이가 어리면 화장실조차 자유롭게 가지 못하고 그렇죠. 혼자 시간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가 어린 엄마들의 소원은 내가 마음껏 긴장하지 않고 샤워를 마음껏 해보고 싶어, 목욕탕에 좀 앉아 있고 싶어 그런 게 소원일 만큼 그리고 잠 한번 푹 자고 싶어 그런 게 정말 그 소원일 만큼 힘든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그러면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 혼자서 그러니까 혼자서 있고 싶다. 혼자서 뭘 하고 싶다. 무인도에 가고 싶다. 그런 얘기 그죠? 아무도 없는 거 이런데. 너무 지쳐 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분들이 나눠주신 우울증의 영향에도 공통점이 좀 있어요.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 그 20대의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낮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 자신감이 자기가 없대요. 정말 제가 볼 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감이 너무 없어서 심지어 상담 왔는데.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목소리가 가장 작은 사람. 제가 상담 룸이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네네. 이 방송실처럼 조용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귀 기울여야 들을까 말까 한 그런 목소리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무슨 성대가 아프신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목소리가 조금씩 올 때마다 나중에 조금씩 커져서 지금 목소리 조금 예전보다 커진 거 노티스 하세요. 제가 물은 적도 있어요. 정말 목소리가 작았어요. 자신감이 없으셔서요. 그리고 지나치게 이제 자기를 방어하게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눌리다 보니까 힘에 의해서 자기를 방어하게 되고 관계 깊어지는 거 잘 어려워하고 그리고 안으로는 분노하고 안으로는 분노하고 예, 표현되지 못한 분노 분노하면 사람이 버럭 화도 내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하니까 안으로 자기가 분노하고 그리고 10대 때 자살 생각 참 했었다는 얘기도 하셨고 아주 심각할 경우에는 그 호흡곤란, 그 아빠 지속적으로 뭔가 요구하고 어떤 하이 스펙테이션, 아빠의 기준에 막 미쳐야 된다는 그런 요구들을 계속 받을 때 그런 걸 경험하기도 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50, 60대 그분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몇십 년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리고 아예 소망이 없다는 인생에. 그리고 자기 비난이 되게 심하셨어요. 정말 애쓰며 사는데도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늘 우울하고 힘드니까 애들을 위해서 살긴 살지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해주고 싶은데 자기도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러면 또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자책하기도 하셨고요. 이분도 되게 많이 외로움을 느끼셨고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40대의 여자분도 낮은 자존감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완벽을 추구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 좀 공통적인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런데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학대라는 말을 하셨어요. 육체적, 심리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발견한 거예요. 나의 리밋을 넘어섰구나, 내가 살고 있었던 게. 그리고 다른 사람 요구에 항상 예스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남 도와주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때로는 정말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도 노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피로, 돌아보니까 자기는 항상 만성 피로가 있었고 그리고 우울하고 삶의 의욕이 저하되는데 얘기를 하다가 발견하셨는데 어느 시기에 자기가 화열을 했어요. 이유 없이. 이유 없이. 예, 이유 없이.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자기가 얼마나 무리하며 살았는지 나누면서 그 시기에 육체적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였네요. 저는 그때 이유를 몰랐는데 제가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케어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자기 가정뿐 아니라 부모님 일도 케어하셔야 되고 바깥 일도 해야 되고 밖에서 누가 도와달라는 것도 다 해야 되고 하니까 정말 자기는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이 정말 즐거움인데 아이들을 케어할 시간도 없을 만큼 저녁에 파김치기가 되어서 들어오고 막 그랬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무리하며 살았나요?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엄마도 그렇게 살았던 여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다른 사람의 그 서포트하는 롤로 살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그 사회적인 그런 관점이 자기에 영향을 주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마지막 분은 40대 분은 영어를 잘하세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키위 카운셀러를 만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문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외국 나오면 애국자가 다 되잖아요. 이분이 아, 나는 내 이슈를 다루고 온 거긴 하지만 혹시 이 키 카운셀러가 한국 문화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예, 나쁘게 볼까 봐 자기 이슈를 다루기보다 뭔가 변호해야 되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니까 아, 내가 이걸 마음껏 나누기 위해서는 한국 카운셀러 만나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더 자유롭게 얘기한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로. 차이점이 또 있나요? 이런 우울증의 공통점이 이렇게 쭉 아까 뭐 자존감이라든지 자존심 이런데 차이점이 있긴 있나요? 지금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네. 낮은 자존감이라는 부분에서는 거의 다 비슷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관계를 회피하는데 어떤 분은 회피하기보다 도와야 되니까 더 열심히 사람 만나서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하셨던 그런 게 차이라면 차이겠네요. 하지만 안으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고 그리고 기쁨이나 어떤 긍정적인 그런 그 감정들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런 공통점들이 더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 문화 안에서 형성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문제가 있을 때 이분들이 이 부분을 오픈해서 다루려고 하기보다 이게 여자의 삶이려니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다 보니까 이제 버티다가 병이 된 경우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은 문화가 한 개인의 그 사고와 삶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예,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때로 객관적으로 좀 생각해보고 아 문화가 나에게 준 영향은 무엇이지? 근데 그것이 주는 좋은 것은 뭐고 나쁜 건 무엇이지? 때로는 그런 생각해보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니까요. 그렇군요. 아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정말 주변에서도 잘 관찰을 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네. 그런 증상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한국 문화가 무엇이 되고 안 되고 맞고 틀리고가 좀 분명한 나라잖아요. 다양한 의견을 좀 듣는 스페이스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우울증을 회복하기까지 9번, 8번, 5번 정도의 상담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개인적으로는 회복하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감사하게 그 개인적인 회복에 관계 회복에까지 이어졌었거든요. 그렇게 개인적인 회복을 통해서 이게 나아지기도 하지만 바라기는 한국 사회가 이런 여성들의 고통을 이해해서 좀 남성의 건강한 권위를 그러니까 좀 왜곡되고 지나친 거 말고요.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어서 그런지 아니면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 어르신들은 이렇게 막 힘으로만 누르는 그런 권위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어떤 시기에 좀 잃어버린 것을 좀 건강하게 찾아가는 그런 게 가정 안에 커뮤니티 안에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남자분들도 이런 관계를 경험하면 힘드시거든요. 진짜요? 예, 왜냐하면은 본인은 겉으로는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내와 아이들한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존중을 못 받잖아요. 네네. 존경을 못 받으니까 그걸 아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안으로는 굉장히 또 외로움을 느끼고 아이솔레이트 되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더 화를 내고 왜 나를 그렇게 대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지나친 권위주의적인 태도는 정말 그 안에 존중과 사랑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겉으로만 그냥 동의해주는 관계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도 이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반감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서로가 즐겁게 서로가 해피할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좀 우리 문화 안에서 이런 권위주의적인 영향을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게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그 힘을 과도하게 뭐 컨트롤하시며 사용하시지 않고 신비로울 만큼 인격적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약간 맡기는 느낌을 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걸 아시는데 우리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시지도 않고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간이 그걸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우리를 너무 세세히 아시는 분이. 근데 그분은 너무 신기하게도 기다려주시고 영향을 주심으로 우리가 반응하면서 나오길 원하시지 사랑을 강요하시지 않고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이끌어내어서 그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원하시지 뭐 프레셔를 주거나 이것밖에 몰라 이렇게 윽박지르시거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오신 분들도 크리스찬들이 많으셨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하는 것이 그나마 통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문화 모든 문화 어떤 하나의 문화가 일방적으로 나쁘고 좋은 건 없잖아요. 어떤 문화도 좋은 면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 문화를 좀 건강하게 크리틱해 나가서 더 건강하게 이렇게 좀 바꿔갈 수 있는 것이 좀 사회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우울증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현대인에게 우울증이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잘 풀어가는 거 같고. 네. 정말 그 일단 뭐 시작하기 전에 가까운 곳 날씨 좋을 때 나가서 바람 한번 쐬드리고 네. 네? 우리 남편분들 특히 네 그러면 좋겠네요. 애들은 다 자기들이 케어를 하고 나 혼자서 지금 시간을 그것도 안 된다 정말 혼자 있어야 된다면 집에서 애 보고 네, 보내드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칼리지를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한국 친구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함께 공부도 하고 서로 집에서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요. 오빠는 홈스테이 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오빠 집에 학교 끝나고 놀러 가면 그 시간에 어른들이 없거든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싫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스킨십을. 근데 자꾸 오빠가 스킨십을 하려고 해요. 근데 자꾸 샤워하고 가라고 하고 막 그래요. 옷 속으로 자꾸 손을 넣으려고 하고 가슴을 만지고 자꾸 그래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게 싫은 건지 좋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겁이 나고 교회 가서도 친구들에게도 말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오빠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것만 좀 심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그거가 뭐 스킨십을 말을 한 거겠죠. 그렇죠. 네네. 그 딸 가진 아빠 심정으로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보이시죠? 지금 종이컵을 구기셨는데 저는 딸이 없지만 읽으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친구가 많다고 하는데 이걸 친구에게도 부모에게도 이야기할 곳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대 때의 어떤 성향이기도 하지만 이런 얘기 잘 못하는 거 한국 문화가 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민이 있어도 풀거나 할 곳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뭐 언클리어한 상태로 혼자서 어려움을 감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저는 일단 이성 간의 그 좋아하는 마음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이 시기에. 그렇죠. 그 얘기를 먼저 해주고 싶어요. 그 10대 시기만큼 이성에 대해서 순수하게 호감을 가지고 또 예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참 드물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대 때가 그런 좋은 특징이 있는 반면 또 연약한 면도 있잖아요. 그것도 호르몬의 변화로 여학생은 더욱더 여성다워지고 남학생은 남성다워지면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좀 증가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성적인 충동성을 또 절제하기 힘든 시기가 특히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죠. 이 시기가 아닌가. 또 남녀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은 그 관계를 즐거워하고 함께하는 시간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친밀감을 느끼는데 이제 남자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좀 더 스킨십이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즐거워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안전하게 지속되려면 어떤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선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라는 책 아세요? 예, 저번에 그 봉원 선교사님 상담하시는 분도 그 얘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을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상대방이 어떤 걸 줄 때 사랑이라고 느끼는지 아는 부분을 다루는 얘기라 굉장히 좀 유익한 책인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공감의 언어 말을 통해서 그리고 선물 다른 것은 봉사 그리고 마지막 스킨십이 이렇게 있는데 남자분들은 10대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스킨십이 첫 번째 사랑의 언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늙으나 젊으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학생 사연 보내신 여학생이 이런 좀 남녀의 차이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그 남자친구가 스킨십 원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게 그래서 보이거든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만진다고 표현하죠. 스킨십 하다 보면 좀 더 계속 좀 강도가 좀 높아지긴 하는데 이게 좀 절제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옷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고 가슴을 만지고 막 이 정도 되면 이것은 친밀감의 스킨십이라기보다 분명한 그 섹슈얼 터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게 싫은 건지 좋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지만 그 뒤에 보면 근데 너무 겁이 나고 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마 이 상황이 내가 핸들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겁이 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겁이 나고 이렇게 말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죄책감 같은 걸 좀 느끼고 있는 건데 뭔가 넘지 않아야 되는 선을 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말도 못하는 거죠. 지금 오빠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 오빠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게 서로가 좀 책임의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 느끼는 것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맞는 교재가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생각하면서 바운더리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바운더리란 말 들어보셨죠? 보통 이제 자기 뭐 영역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 바운더리 세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의 바운더리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영역 인데 그 안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과 그리고 감정, 결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의사가 클리어하게 표현되지 않은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싫어하는데 좋아한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제일 나쁜 거예요. 그리고 내 시간인데 남이 쓰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해야 될 결정인데 남이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느껴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내 감정을 부정하면 하니까 아 그런가 라고 해서 좀 점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줄어들기도 하고 이게 바운더리 세팅이 건강하게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의 좀 특징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좋은 관계는 어떤 사랑의 감정도 있지만 존중도 있고 존중. 두려움이 아닌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함.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클리어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한 사람의 의견이 너무 강한 파워 앤 컨트롤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사인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클리어한 의견의 표현이죠. 의견의 표현, 중요하네요. 의견의 표현. 내가 원하는 스킨십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먼저 자기 안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신체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오케이하고 어떤 것이 not okay인지 본인이 알아야 그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약간 안에서 confused한 것 같아요. 오빠가 좋긴 좋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손을 잡는 것, 어깨동무 정도 괜찮지만 그 이상의 스킨십은 원하지 않아. 그 이상을 넘어올 때 나는 오빠에게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껴. 내가 오빠를 좋아하지만 우리 관계가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더 친밀감을 지속하려면 이런 선을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내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유익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룰을 처음부터 적용을 했다면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뭐 편지로든 말로든 이 여학생이 분명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얼마나 본인에게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환경적으로 이것을 도울 수 있는 세팅을 하는 것이 지혜이겠죠. 환경적으로. 예, 저도 그 생각을 되게 네. 문제가 보니까 본인 집에서 하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빠 집에 놀러 갔을 때. 그렇죠. 홈스테이인데 그 시기에 어른이 없다고 없다. 했거든요. 뭐 사회성은 있겠지만. 예,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은 퍼블릭 라이브러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 초대를 해서 인사를 시킨다면 때로 내가 못 보는 부분을 부모님이 보고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면서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만난다든지 어떤 유혹의 환경이 열려있는데 계속 조심하고 긴장하며 애쓰는 것보다 안전한 환경을 세팅해서 그 속에서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쉽고 안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그 세팅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클리어한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 오빠가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좋은데 아마 이 학생이 그것 좀 어려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빠가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네. 얘기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지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헤어져요.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 사람을 리스펙트 해주지 않을 때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내 남자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내가 줘야 될 이유가 있나? 아, 그 자격이라는 말 되게 좋은데 네. 이게 사랑이라는 게서 누가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지도 않고 내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계속 그 중요한 위치에 두는 이유가 무엇이지? 본인 자신에게 좀 질문이 필요하고 잠깐 시간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만나지 않으면서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부모님이든 어떤 인생의 선배든 만나서 한번 의논해 본다면 내가 좀 더 이런 감정적인 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생각들을 폭넓게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이런 시간적인 여유와 생각하는 것을 갖지 않는다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이 사람에게서 오히려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 관계가 끝날 수가 있거든요. 심한 경우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낙태라도 하게 되면 그 육체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평생 그 죄책감에 네. 살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서둘러서 결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인생의 황금기를 잃어버린 그 슬픔이 굉장히 크게 되죠. 그리고 준비가 안 되었는데 엄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무거움도 있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에 의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훨씬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 여학생이 지금 오빠의 관계를 아마 지금 잠깐 단기간 그냥 좋고 많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누리고 싶다면 서로의 바운더리를 존중하고 책임 있는 행동 안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성에 대한 부분을 자녀들하고 오픈해서 나누는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 부모님들이 어색해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부모 생각과 비슷하겠거니 알아서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내버려두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려울 때 부모님하고 평소에 못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어려울 때 얘기를 못하잖아요. 근데 사실 부모님만큼 자녀 입장에서 잘 도울 수 있는 분들도 없기 때문에 평소에 부모님이 좀 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학업에 방해되니까 어떤 선을 넘을까 봐 아예 이성교제는 안 돼 이런 관점을 취하신다면 자녀들이 자신의 어떤 욕구를 억누르거나 아니 몰래 하는 결과밖에 닫아버리겠죠. 예. 소통의 통로를. 그렇죠. 근데 아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부모님과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평소에 대화 이런 부분도 좀 열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굳이 뭐 오늘은 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이렇게 한다면 아마 서로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기회가 생긴다면 대화를 좀 시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학교가 하겠거니 교회가 하겠거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나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은 어떤 한국 도덕적인 가치나 크리스찬 가치와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렇죠. 그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게다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1대1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자녀의 상황에 맞게 자녀의 질문도 들어주고 고민도 들어줄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좋은 통로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뭐 이름이 철수나 영이라면 우리 영이는 뉴질랜드에서 자라서 성에 대해서 엄마 아빠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생각엔 10대 때 건강한 이성교제의 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오픈 퀘스천, 그 아이의 생각을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녀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부모님의 관점도 나눌 수 있게 되니까 그 자녀가 부모님의 어떤 지혜를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든지 빛 가운데서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둠의 영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적인 것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통로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뭐 이 사연에 대해서는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어른이 얘기하거나 교회에서 얘기하면 아이들이 너무 교과서적인 답이야 이렇게 생각을 사실 하기 쉬운데 제가 작년에 제가 본 그 영상 중에 그 가수 강균성 씨라는 네네. 분이 성에 대해서 다루신 거 혹시 보셨나요? 저 봤어요. 아, 보셨죠? 그 내용 괜찮지 네, 않던가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연예인이라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도 뭐 목사님이나 뭐 어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성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 좀 더 영향력 있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달되지 않나 싶은데 부모님과 같이 보고 나눠 본다든지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고 나서 자연스럽게.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오클랜드에 있는 아시안 카운셀러 몇 명을 만나서 이런 섹슈얼 어뷰즈와 관련된 그 미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 인도인, 한국인 카운셀러들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나눈 이야기가 아시아권에서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폭력이 일어나도 여성들이 신고하거나 도움을 받는 일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에 다들 동의를 했거든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연하고 일치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필요할 것 같아서 나누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여자분들이 혼자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는 평균 5명 중에 1명의 여성이 성폭력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 성과 관련된 폭력을요. 그리고 대부분 16세 이전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일 경우도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수치를 보면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그 HELP, HELP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돕는 기관인데 크라이시스 팀이 있어서 데이타임에도 나이타임에도 언제든지 응답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전화번호 소개해 괜찮을까요? 09-623-1700 한 번 더. 네, 09-623-1700. 24시간 동안 이 폰 라인이 가동된다고 하니까요. 여성분들이 혹시라도 안타깝게 이런 일을 경험하시거나 아니면 예전에 경험했는데 다룰 곳이 필요하다면 이곳에서 상담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서포트들을 다 이렇게 도와주고요. 더구나 제가 그때 한번 빠진 것 같은데 노쇼 우먼 센터도 네네. 그 15불 상담의 카테고리에 14세에서 17세 여학생도 포함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학교 상담을 이용하도록 제가 권면하는 이유는 이제 그 저희 센터로 오려면 또 부모님이 픽업을 해주시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부모님 모르게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학교 상담을 이용하면 이제 무료로 할 수 있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학교 상담을 하지만 원하신다면 저희 센터에서도 14세에서 17세까지의 여학생은 저희가 돕고 있으니까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항상 정을 만나서 상담 시간 때 얘기를 하는 거지만 문제는 결국 풀어야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네. 나쁜 게 아니고 그렇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 꼭 상담이 필요하다. 혼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도움을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네. 더 말씀드리면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혹시 주위에 있다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의 태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그 얘기를 했다. 나 그런 일 당했다. 여학생이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태연한 척 뭐 그렇게는 할 것 같긴 한데 네.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지금 네. 굉장히 잘 대답을 해 주셨는데 안으로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좀 그 사람에게 포커스 하려고 태어난 척 하실 수 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라고 막 디테일을 묻거나 아. 해서 오히려 그 사람은 힘들게 나누었는데 더 또 다른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나의 충격은 어느 정도 분리해서 지금 이야기한 사람에게 좀 포커스하고 들어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도왔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봐주면 그 사람이 정말 지금 도움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소개한 이 헬프라는 기관을 혹시 모르고 있다면 소개해 준다든지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친구가 그쪽에서 다루도록 하고 나는 심정적으로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백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네. 포커스를 맞춰서 네. 네, 좀 들어주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져요. 할 얘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러게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네. 다음 시간에 또 우울증과 함께 또 밀린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시간을 좀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성분들이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거미여성상담사님께서 이제 또 상담을 시작하시고서부터 정말 많이 이렇게 의뢰를 해주시는데 네. 그분들 뭐 다음 주 얘기 한번 다뤄보고요. 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비가 이렇게 오는 날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또 방송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사연 보내신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많은 기도와 또 저희들 또 우리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